잊어버렸어. 그래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네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. 내 사랑 너의 품에 다 맞춰주겠어. 맘 속 뭔지 내게 말해줘. 사랑일까? 이런 게 사랑일까? 다 뺏겨버렸어. 그래 나야,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,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. 내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. 어느 때보다 확실해.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. 내 사랑 너의 품에 다 던져주겠어. 버렸어. 그래 나야,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,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. 네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.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. 던져주겠어. 나는 내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.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. 네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. 던져주겠어. 그 누구보다 짜릿해.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주겠어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. 던져주겠어.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. 다 뺏겨버렸어. 그래 나야,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,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, 네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. 이유가 뭔지 내게 던져주겠어. 올래 우연히 운명이 된 이 순간에 말하자면 시간이